엘리야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극과 극을 달린 인물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8장 36절 37절을 보면 엘리야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뒤에 건 안 썼네요.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앞에 홀로 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되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 말씀이 한 장도 채 지나지 않아서 19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죽기를 원했을까요? 이세벨 때문이었을까요? 19장 2절에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여왕인 이세벨은 엘리야가 행한 일과 엘리야가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 다 칼로 죽인 일을 다 듣고 나서도 너무나 태연하게 엘리야를 내일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성경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게 됩니다. 로뎀나무는 길이 한 2 내지 3미터 정도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곳 밑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여러분, 왜 그토록 당당했던 이 엘리야가 단 하루 만에 죽기를 구하는 이런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그가 바뀌게 된 것일까요? 과연 이세벨의 위협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크게 낙담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천사가 와서 그를 돌보아 주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서 천사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천사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정말 놀라운 신비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로 드러누워버립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대접받았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걸 먹고 다시 드러누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천사가 대접을 해줬으니까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도로 드러누워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겪고 있는 이 절망 그리고 낙심이 얼마나 컸으면 천사가 그를 위로해 주는데도 그것을 내팽개치고 다시금 드러누웠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위로 안 받으세요? 여러분 450명의 이 바알의 선지자를 격파하고 하늘의 문을 열고 불을 내리게 만든 선지자, 그런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지자도 절망이라고 하는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사실은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또 절망하고 이런 것들 저와 우리만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천사가 돌봐주는데도 그 절망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예요. 너무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작은 일에도 사실은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도 지내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이 들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교훈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약하고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어떻습니까?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도 범죄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도 죽고 싶다는 초절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패가 없는 그런 성공을 꿈꿉니다. 그렇죠. 그냥 고속도로처럼 막힘없이 탁 달리고 싶은 그런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삶에 살아가다가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참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 고3들에게 설교할 때가 있으면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재수를 하라는 말을 합니다. 고3들한테 재수를 해라 막 그래요. 그러면 같이 듣고 있는 부모님들 안색이 살짝 안 좋아지려고 그래요. 제가 재수를 해봤으니까 잘 알죠. 재수하면 너무 좋습니다. 물론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아요. 재수할 때는 힘들죠. 재수하는 그 당시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재수 생활을 다 마치고 나면 너무 좋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야,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내 실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뭐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인물은 재수를 시킨다 그렇게 생각해요. 실패를 통해서 뭘 깨달아요?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죠.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오늘 성경에서 대선지자 엘리야도 철저한 실패, 철저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가 그렇게 죽기를 소원했을까? 그 이유는 10절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10절. 오늘 10절을 많이 읽을 텐데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천사가 봉양해주는데도 일어날 뜻이 없었던 엘리야는 그 후로 40일 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 한 굴속에 거처를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지금 엘리야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너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답을 한 것이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도망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실 오랫동안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과 심지어 왕과 여왕까지도 피말리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요,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 조상보다도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 그가 기도하여 엎드렸을 때 소나기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이 더 크게 일어나고 그를 죽이려고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나밖에 이제 남은 사람이 없다고. 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역해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절망과 더 큰 어려움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너진 나의 기업,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확신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 패턴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신앙 패턴이 이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실패를 전전하고 아이들은 지나가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자꾸만 문제들은 생겨나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까지 든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한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십니다. 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삼패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여호와의 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난 후에 다시 불이 일어나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인간에게 찾아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과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었어요. 홍해의 물을 말린 것은 동쪽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이었어요. 그 강한 바람이 홍해의 물을 말랐기 때문에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지진으로 그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또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걸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심을 임재하심의 현상이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들은 바람과 지진과 불은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지금까지 흔히 나타났던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이 순간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전능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막 외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엘리야가 절망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이 갈멜산 번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선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바람보다 당신의 선을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께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다. 왜 창조인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뜻에 따라 사셔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그런 권세나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은 결국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선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소리는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들릴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소리를 말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소리로 당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우리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위가 너무 소란스러우면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내면에 뭔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많은 생각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 소리가 또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내면 속에는 아주 큰 소리가 있었어요. 그에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방금 읽으셨던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내면에 여러분 뭐가 가득했을까요? 바로 이 말들이 가득했어요. 그 자신이 지금 억울하고 힘든 신세 안탄의 소리가요 계속 엘리야에게 들려왔어요.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14절에 동일하게 나와. 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이네. 무슨 말이에요? 이 소리를 계속 했다는 거야. 계속 했어요. 아마 40일 동안 호렙산을 찾아가면서 계속 이 소리를 되풀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을 왜 갔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에 가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려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다 망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속으로 이 말을 되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죽여야 하거든요. 엘리야의 그 복잡하고 그 불평이 가득한 소리로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 내면에 있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잠잠케 만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결단코 세미한 이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리를 죽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를 가까이 은밀히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가까이 다가가야지 소리가 들리거든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주님이 세미한 소리를 준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고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가까이 만나세요. 가까이.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를 두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어디에서요? 골방에서. 주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닫아요.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세미한 소리가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과 문은 물론 물리적인 그런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시켜야 돼요. 그 소리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는 듣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쌍방이 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고 하나님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은 말씀, 세미한 소리,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경청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도 거듭난 생명으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런 세미한 소리 중에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놀라운 미래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엘리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사는 그렇게 자신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자기 조상의 때와 다 똑같다고 그렇게 낙심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를 멸하시고 예후를 통해서 다음 왕을 세울 것을 미리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계획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인생의 계획들, 그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요 정말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여러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해요. 조그만 우리의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듣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5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정말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려야 될 시간은 아기를 낳지 못한 아내에게서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 아내를 두고 25년을 기다려요. 정말 오래 기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내가 예상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문제를 두고 생각을 해요. 머릿속으로 머리를 막 굴립니다. 아, 이렇게 이번에 응답하실 거야. 절대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대로요. 절대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은 어떻게 보면 뭔가 추가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답이 다 나왔거든요. 이미 엘리야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다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바알 우상에 절하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할까요? 그것은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하소연했기 때문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나만, 내 생명. 엘리야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매여 있어요. 자기 자신에 매여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히려 환경만 보이고 환경만 바라보니까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절망했던 그 순간에 뭘 하셨어요? 나만 남았다고 늑두리를 늘어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뭘 하셨어요? 7,000명의 거룩한 사람을 남기셨어요. 7,000명.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요. 1,000이라는 수는 무한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요. 수없이 많은 무리를 뜻합니다. 자기는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라고 하는 이 우물한 개구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와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한계를. 내가 보는 것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자기 한계를 인정해요. 그러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있다,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다 생각하면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교훈하시려고 18절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7천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사실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이 시간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